대양절 경축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우리 수령님과 너덩개곱이 13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직맹일꾼들, 노동자, 직맹원들이 참가한 웅변대회에서 출연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애국 헌신의 한평생을 높이 칭송했습니다.